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서 터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세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그의 따뜻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매력적인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 사도와 또 그가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선고 또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또 성도들 간의 분열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인데 참 신기하게도 빌립보 서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안의 끈끈한 사랑의 연합이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심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어떤 자신의 신앙의 내공을 과시하면서 그냥 기쁜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다른 어떠한 감정보다도 너무나 강력하여서 억지로 기쁨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바로 제 표정을 보고선 무슨 걱정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해도 다 얼굴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속담에도 보면 한 조각의 구름이 태양을 덮기에 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근심이 열 기쁨을 좋게 가릴 만큼 그만큼 이 근심은 우리의 기쁨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즉,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은 절대 위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되고 진실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분열과 또 율법주의, 세속성이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빌립보서의 이 넘치는 기쁨의 비결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또한 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 안에 기쁨을 누렸던 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운 이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는 일을 볼 때에 기쁨으로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한이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또 우리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죄인들인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참여하시도록 그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취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평안함과 그 안락함을 희생하고 참여했을 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선생이라 불리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학적으로도 그렇고 태생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도 알았고 이 유대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성경을 표현하기를 살기 등등했다. 그의 삶이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 등등하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님이 실은 자신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추구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아깝지 않게 됐던 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방식이 바뀌게 되고 우선순위가 다 정리되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바울의 최후의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는 결코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오히려 자신과 함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난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은 실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은혜에 참여할 때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쁨도 동일합니다. 지난번 LA 선교회 갔을 때 이 유스아이들이 이제는 하라고 해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도 다가가서 반갑게 맞아주고 또 말도 걸고 심지어 거기 학부모님들한테도 가서 직접 인사하면서 내일 또 교회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희 영어부에서도 매튜라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영어 예배의 봉사자로 섬기는 것을 보면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으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더 깊이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였을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은혜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믿은 뒤에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죄 간수를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즉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일에 참여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유대인이라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빌립보 교인들처럼 로마인인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이상한 종교에 가담한 대가로 로마 시민으로부터 누릴 모든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유익이고 그들의 큰 삶의 중심임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서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진짜인 가운데 참되고 진실된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의 전도사역에 처음부터 물질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오니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풍성한 연보를 했고 바울의 투옥 중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물질로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가난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힘들게 보내놓은 돈을 받고서 칭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언제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가난 중에도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이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랑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목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전하여서 세상 그 어느 곳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